그때도 말없이 눈물만 흘리리 모래볼 바람에 상처난 갈대처럼 지금도 말없이 우는 사랑아 먼 훗날 그때도 너를 만나면 이렇게 말없이 눈물만 흘리리 비둘기 가슴에 멍이 든 사연처럼 지금도 말없이 우는 사랑을